다시 안 올 것처럼 달과 별을 두고 맹세한 그 약속 모두 다 져버리고 정만은 두고 가랬더니 그것마저도 모두 갖고 떠나갔지요. 하늘마저 무심하게도 꾸준 비만 내리는구려.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만을 믿고 있으며 떠난 그 사랑 말만 믿고 있으면 떠난 그